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핵심 사건은 무엇인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선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핵심 사건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 먹는 것이 이 로마서를 받는 이 공동체에게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가보지 못한 채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대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있던 걸까요? 신기하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로마에서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의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있고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섞여 있습니다. 이 상황만 상상해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이 눈에 선하죠. 그런데 지금 아주 구체적인 갈등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바울은요, 이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6장이라는 분량 가운데 14장과 15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14장은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일까요? 자, 약자로 확인해 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다 생각하시는 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다 생각하시는 분. 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정결예법이 중요하고 종교적 달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유대인들이 약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법 그런 건 준수할 필요 없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세력은요, 누가 약하거나 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음식을 안 먹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난. 같은 교회 안에서 비난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업신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 내부의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평화를 위해서 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내 이런 갈등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 서로 받아들이라고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하여 예수의 길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예수의 길이 어디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야 될 판인데, 지금 초대교회였던 로마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곧바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의 먹는 것, 예수님의 마시는 것, 그것은요, 이런 문제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죠?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일부러 먹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먹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셨어요. 먹는 것으로. 예수님은요, 정결예법, 율법의 요구와 달리 제자들과 함께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유대인 율법에서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큰 율법을 범하는 죄예요.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별명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죠? 먹보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술꾼이라고, 술을 먹는 걸 즐기는 자라고 별명까지 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욕입니다. 먹는 것, 맛있는 것을 즐기는 자. 게다가 예수님은 또 식사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막 만드시죠.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요, 죄인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죄인이 내어주는 음식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먹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서 같이 먹었다는 거죠. 찾아가서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같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가하는 그 어떤 규제도 개의치 않으셨단 말이죠. 공동체 안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그저 뒤를 쫄쫄쫄 쫓아갈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씻지 않고 먹지요. 마구 먹어대지요. 지극히 연약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하죠. 먹는 것 가지고. 예수님 먹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볼 때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평등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죠. 죄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정결예법을 다 깨뜨리셨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틀거리조차도 다 깨뜨려버리셨단 말입니다.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도전합니다. 잘못된 교회 틀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도전하고 계시죠.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먹어도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로 다투지 말고 찾아가서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방탕한 거야 해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의가 중요한 거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하면 안 돼. 먹고 마시는 것 다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 도입부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은 지금 먹는 것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교회를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상황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내에서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넘어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지극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더 이상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미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완전하게 저항하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더 이상 따라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교회 내부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엉뚱하게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 유화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어떻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찌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로 이렇게 다투며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은 이미 넘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최종적인 입장으로 놔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요, 로마에 가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이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따라서 이건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건드리지도 마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유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그 꾸며낸 경건, 겸손, 몸에 확대하는 것은 이거 좋아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바울은요, 삶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교회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는 넘어서야 하는 얘기라는 거죠. 더 이상 교회에게 대하여 이것을 충고하고 교훈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야를 교회 밖으로 넓혀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길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만날 기회조차 없는데 이번 주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목회했던 20년, 30년 되는 기간 내내 비신자를 만난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일을 만난 일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밖에, 예수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일을요, 밖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마시지 마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교회 밖에 이들과 함께 의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먹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든교회는 축제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만요? 아니요. 우리 밖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축제하면서 의의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닮아서 지극히 연약한 지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의의를 이야기합시다.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기쁨을 이야기합시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의로운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평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넘어서 버립시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서서 예수가 하셨듯이 지극히 연약한 자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